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던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그 간절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첫 번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더더욱 절박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던 여리고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 자기가 있는 여리고 지역으로 더 이상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 바디메오는 절박해졌고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일도 만날 수 있고 앞으로 수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절함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고 다음 주에도 못 드리면 한 달 뒤에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를 대하는 자세는 더욱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대수롭지 않게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갈까요?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회개는 간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자신의 죄악을 계속 후회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여러 번 다윗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시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흡은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드려야 할 찬양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드려야 할 헌신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일로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되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기회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가 나의 치유자를 만날 만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와 가능성이 가장 가까이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소리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은 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처절하게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증자의 장기와 환자의 장기의 적합도가 맞는 장기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있다 해도 자신 앞으로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식할 장기가 넘쳐나고 나만 돈다고 생각하면 절박해지지도 않고 간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을 받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겨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박해받을 때는 예배가 간절해지고 찬양하는 것이 절절해졌는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예배가 흔해지고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서서히 식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나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간절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두 번째는 결핍에서 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결핍에서 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를 수식하는 단어는 거지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 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가 받았을 멸시와 천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은 그의 장애와 결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신체 능력의 결핍과 경제 능력의 결핍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없었던 평균 이하의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가 처절하게 부르짖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는 사용할 수 있는 귀와 입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다음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를 창자가 찢어지도록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은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보여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아기가 배고플 때 그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처절하게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간절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여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지금 숨이 넘어가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에게 소리치며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호수에 있을 때 남자 청년 한 명이 수영을 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호주로 오셔서 교회로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계시는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짐승이 우는 것처럼 울부짖는 것처럼 소리내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장남 아들 하나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청년이 의식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저 그렇게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지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간절하게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할 그때가 주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결핍보다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특히 맨체스터에 살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권을 누리는 삶에 속합니다. 남들이 꿈꾸는 삶을 우리는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바닥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는 갈증을 느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감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적과 싸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면서 더 이상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었습니다. 삶에서 여유와 안정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가장 큰 위기와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늦게 침상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다 채워진 상태에서 그는 일생 일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 절박한 광야로,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갈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다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경험했던 결핍과 배고픔이 다시 아버지를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찾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절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간절함을 만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고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자신을 부르자 멈추어 서서 그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며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치유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목수로 살던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치유자임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예수의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닿으면 질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그 믿음 때문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간절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수많은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리버풀에서, 올드함에서, 체스터에서, 프레스톤에서 왕복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려서 예배에 오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기에 간절하게 찾으며 예배 자리를 향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서는 간절함과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적극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숙제를 하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체면국이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나를 구원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간절함이 묻어있고 찬양을 해도 간절함이 묻어있습니다. 헌신을 해도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이 간절한 마음의 헌신과 예배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손해가 있어도 예배합니다. 희생이 있어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교 문화가 판치는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이름도 바꿔보고 위협도 해보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의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먼 발치에서 소리질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된 사람들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와 찬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병이 치유되고 난 뒤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찾고 간절히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기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부동산에 간절합니다. 권력에 간절합니다. 인기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아주 간절합니다. 음란함에 간절합니다. 소유와 쾌락에 집착하며 간절해질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향기와 빛깔이 옅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추구해서 만지고 보았던 것들의 냄새가 진하게 우리의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진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간절함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간절함은 나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됩니다. 간절함은 예수가 내 문제의 해답임을 진심으로 믿을 때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적용해서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것들을 부르짖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헛된 것에 간절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간절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욕망에 간절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해야 될 것에 간절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정 설인데요.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